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 박준. 철봉에 오래 매달리는 일은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폐가 아픈 일도 이제 자랑이 되지 않는다. 눈이 작은 일도 눈물이 많은 일도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작은 눈에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당신의 슬픔은 아직 자랑이 될 수 있다. 나는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한다. 좋지 않은 세상에서 당신의 슬픔을 생각하는 것은 땅이 집을 잃어가고 집이 사람을 잃어가는 일처럼 아득하다. 나는 이제 철봉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를 악물어야 한다. 이를 악물고 당신을 오래 생각하면 비 마중 나오듯 서리서리 모여드는 당신 눈동자의 매짐새가 좋기도 하였다. 한 접시의 시, 그 마지막 만찬은 박준 시인과 함께합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한 접시의 시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 11번째 시인은 바로 박준 시인입니다. 박준 시인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의 작가인데요. 앞서 읽은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도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슬픔이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슬픔은 사람에게 있어 불가피한 감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슬픔은 삶이라는 선물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슬픔은 대개 외로운 감정과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모든 슬픔은 누군가로부터 남겨지는 것과 관련 있으니 사람들이 극심한 슬픔의 고통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것은 물론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슬픔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깨달을 때 사람들이 뼛속 깊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점이다. 론 마라스코 작가의 슬픔의 위안이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슬픔과 그 속의 외로움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은 법이죠. 슬픔이라는 감정 안에 있다는 건 구명조끼 없이 넓고 깊은 바다에 빠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슬픔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슬픔을 통해 성숙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 시는 슬픔을 느끼는 주체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준 시인은 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시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가 담고 있는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시는 감정의 공감을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는 자랑할 수 없지만 그 슬픔에 공감한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누군가가 슬퍼할 때 같이 그 슬픔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죠. 누군가의 감정을 함께 느낀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 감정이 슬픔일지라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시인은 시를 통해 전합니다. 박준 시인은 슬픈 것을 담담하게, 담담한 것을 슬프게 표현하며 묘한 끌림을 느끼게 합니다. 보편적인 감정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 읽는 재미를 느끼게 하죠. 나도 당신처럼 한번 아름다워 보자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나 멀리 흘렀다. 내가 살아있어서 만날 수 없는 당신이 저 세상에 살고 있다. 물론 이 세상에도 두어쯤 당신이 있다. 만나면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에 쓰여진 시인의 말입니다. 시인의 시에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를 박준 시인의 애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시인은 여러 인터뷰에서 당신의 대상을 직접 밝혔는데요. 당신은 고정되어 있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시마다 당신의 대상이 다릅니다. 가족, 정치인, 자연,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다시 못 보는 사람 등이 당신의 대상입니다. 가족, 정치인, 자연,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다시 못 보는 사람 등이 당신의 대상입니다. 그중 시인의 말에 나오는 당신은 시인의 누나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시인은 2008년 친누나를 사고로 떠나보냅니다. 그 해는 시인이 실천 문학으로 등단한 해입니다. 한번 당신처럼 아름다워 보자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시인은 문단의 아이돌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가 50세를 돌파했고 누적 판매 부수는 16만 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0년대 데뷔한 밀레니얼 세대 작가로는 처음입니다. 시인의 시는 젊은 세대를 섬세한 언어로 위로하며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출판사의 시 편집자와 라디오 DJ, 시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바쁘게 살면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림책을 출판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접시의 시, 그 마지막 만찬은 박준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진 박준 시인의 시. 오늘 저녁 그의 시를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명의 시인과 함께한 만찬, 어떠셨나요? 매주 목요일 저녁은 여러분들께 시와 시인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도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낭독자 고송이었습니다.